너에게 한 걸음 다가갈게.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어줘. 떨리는 손끝에 내 맘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널 안아볼게. 그렇게 나에게 꼭 안겨줘. 너를 느낄 수 있게 너의 체온 너의 향기가 아직 내 안에 있음을 느끼게 다시 숨을 쉬게 꿈결 같았던 그 시간이 다시 꿈처럼 깨어나게 기억해.